숨어서 하루를 울었고 탱자나무 꽃잎만 흔들었다네. 지나버린 어린 시절 그 어릴 적 추억은 탱자나무 울타리에 피어오른다. 헤어지기 싫어서 지기 싫어서